그려놓고서 밤이 되면 더욱 커지는 시계소리처럼 내 마음을 흔들고 있네. 이 밤빗줄기는 언제나 숨겨놓은 내 맘에 비를 내리네. 떠오는 아주 많은 시간들 속을 헤매이던 내 맘은 비에 젖는데 이젠 젖은 우산을 별수는 없는 것. 낮부터 내린 비는 이 저녁 유리창에 슬픔만 뿌리고 있네. 이슬로 흩어놓았네.